똑같은 곳을 왔다 갔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 지루해 지루해 입만 아픈 듯해 빠듯한 이 쳇바퀴 속에 새로운 느낌이 필요해 나에겐 나에겐 시들어가기 전에 아침이면 더 능력이 없을 거야 지금 now